자, 우리 지난 시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에 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 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로써 동 트는 때가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찾아와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의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다 하라. 앞에 구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로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온 우주 앞에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피로 맹세하신 것이 그분의 죽으심입니다. 이 구원을 누가 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73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심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74절에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또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바로 풀이해드리면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75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평생토록 종신토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십니다. 쉽게 요약해드리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마귀의 통치에서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는 그 세력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서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그분을 섬기게 만드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 시간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구원이 뭔가? 첫 강의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구원을 거절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나는 무엇인가? 구원에 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좀 깊이 있는 접근을 하나 한다면 그들은 구원이 무엇이며 어떤 구원이며 예수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가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첫 강의 연결시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께서 오신 것은 그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노라 공언하지만 실상한 율법을 범하는 그들을 그래서 여전히 죄의 세력 가운데서 사탄의 권세하에서 통치당하는 그들을 누가 일정의 말씀처럼 죄를 사함으로 얻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보내시고 나아가서 그분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그런 구원을 주기 원했지만 그들은 그 구원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앞으로 차차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이 무엇인가? 먼저 아주 원론적으로 한번 정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린 율법의 원본을 다시 인간의 마음판에 새기는 일이다. 즉 구원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긴 죄에 대한 지식을 치유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성에 사버린 율법이 마음에 회복되는 것이며 또한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구원은 죄 자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며 죄를 지은 결과와 죄를 지어서 임한 정죄와 죄의 쇠력과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나아가서 마침내 시험과 사단과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까지라도 온전히 분리되어서 이루어지는 구원. 이것이 성경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아멘.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새 은약,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새 은약은 죄의 용서로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새로워진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구원이다. 너무나 분명하죠? 부자 관원은 계명을 지키기 원하여서 정말 성실하게 계명을 지킨다고 애를 썼지만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의 약속이 그 속에 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들으시면 우리를 영원한 구원을 주시겠다는 새로운 은약은 죄의 용서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새로워진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조화되게 만들어주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은약이 이것이라 하시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이 기록하여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되는 것. 돌판에 기록된 율법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판에 기록되는 것. 이것을 조금 심오한 표현으로 예수께로부터 의의를 전가받는다. 의의를 받는다. 예수의 품성을 받는다. 또 다른 표현으로 그분의 사랑의 원칙을 우리가 받는다. 다 같은 뜻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분에서 구원 문제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원과 계명에 대한 순종이, 계명에 대한 순종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받아들여야 할 진리가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11절에 예언하신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376페이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바로 구원 문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부에 달렸다고 말씀하신다. 결론은 구원은 영생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구원의 내용이 무언가? 죄인을 죄 속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쉬운 예를 들면 삭개오가 재물에 관한 이기심의 죄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침례 요한의 서기를 통해서 그 죄가 탄핵당하고 견책당하였을 때 이 삭개오는 그 죄를 버리기로 동의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기심의 죄를 버리기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이기심의 죄를 견책하시고 이기심을 빼내가시고 그 속에 영생의 조건인 사랑, 계명을 지키게 하는 사랑의 원칙, 계명과 조화된 그분의 의 품성, 마음을 주기 원하셔서 성령께서 그 속에서 죄를 사함으로, 죄를 용서함으로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진 마음 속에 계명을 지키게 가능하게 하는 이기심이 없는 사랑의 원칙을 심어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삭개오는 순종했습니다. 마음을 바쳤습니다. 그 결과로 삭개오는 개혁이 수반되어진 회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삭개오는 이기심이 없는 관대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구원을 받아노라 하면서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죄 중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전히 예수를 아노라 하면서 계명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계명을 범하는 생애를 거치게 하고 죄 짓는 것을 거치게 하고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구원이 구원입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13절을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잘 보십시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적으로 동의하고 진리를 시인해서 침례받고 교인되어지지만 여전히 그 속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 속에 있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지라. 영감의 주석은 말씀하시기를 교인이지만 하늘 책에는 이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죄 있는 채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죄에서 떠나도록 구원하고자 돌아가셨다. 사람은 예수의 모범을 따라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정하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길을 버려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자 기다리신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의사를 강제하지는 않으시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 의사를 죄를 고집함으로 온전히 악에 쏠리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의사가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마태 21장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우시고 계셨습니다. 그냥 우셨습니다. 유다가 성령의 강력한 변화시키는 능력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탐심의 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자 성령께서 떠나가셨습니다. 참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런 용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용서해 주시는 방법은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내가 새 마음을 우리의 마음 당신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 우리의 혼에 찍으신다고 말씀하신다. 참 놀란 말씀이죠. 우리 죄의 삶을 받게 되어질 때 성령으로 인을 칩니다. 이게 처음 인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판에, 우리 영혼에, 우리 생각에, 우리 가슴판에, 우리 마음판에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형상을, 율법과 똑같은 사랑과 정신을 성령께서 도장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중식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 구원은 죄를 사하고 단순히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함받은 그 자리에 예수의 형상,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사상, 그분의 품성을 우리의 가슴과 혼의 마음이 찍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재창조하시겠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 그럴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곳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과 능력을 통하여 스만 이르러 올 수 있는 이 변화의 과정 없이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이 변화의 과정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고 그 빈자리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형상이 찍히는 경험이 없이는, 그런 뜻입니다. 타고난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남아있어서 또 다른 새로운 사슬을 형성하게 되어서 인간의 능력으로 도무지 깨뜨릴 수 없는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붙잡아 둘 것이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뭐합니까? 죄 가운데 속박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라, 공고하다, 공고하다. 인간은 옛 취향, 옛 경향, 우상, 옛 생각, 옛 이론을 가지고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 행복은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결과이다. 하늘에서 성도가 될 사람들은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지구를 떠날 때에는 우리의 품성을 가지고 갈 것이며, 이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받은 그 의를 통해서만 하늘에 갈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뭐할 뿐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구원의 조건을 정해놓으셨다.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회개한 죄인이 위안과 화평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분이 마련하신 규정이다. 그대 마음을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결하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철저한 회개가 아니면 구원 얻을 길이 없다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철저한 회개, 곧 죄악된 길을 진정으로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날 때만 예수의 마음, 곧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예수의 똑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창조될 것이다. 구원은 우리의 사상뿐만 아니라 정욕과 애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 받아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길 원하시고 그런 구원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온 하늘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 던진 까닭은 우리를 이런 구원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구원 얻을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한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시다. 우리는 지혜를 얻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분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늘 범하기 쉬운 죄를 극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승리를 얻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일찍 배울수록 유익하다. 각자는 자신의 약점을 알아내어서 그 약점이 그 죄가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늘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셨다. 이제는 타락한 인간이 그 영원한 영광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줄 차례다. 그것이 뭔가? 구원의 위대함과 그 대가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눈물로 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투쟁과 극기가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의 받을 분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결코 불평하지 않을 것이다. 이해 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이 어떤 길인가? 초기 문제 182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자신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누구든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 구원 얻게 될 것을 보고 한탄하고 분개하였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신 길과 꼭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품성은 예수와 같은 품성으로 꼴 주어져야 한다. 이것이 구원 얻는 길이다. 청년에게 보낸 기별 15페이지 말씀이네요. 예수님은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길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지라도 그 길을 능히 밟아갈 수가 있다. 그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를 알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다.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신 길입니다. 이 길을 좀 더 상세하게 교회정 5권 539페이지에서 야곱이 꿈 가운데 보았던 사닥다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의 중요성을 별로 깨닫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별로 없다. 우리가 이 사닥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하늘이 정해준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마치 사다리에 발판에 매달리는 것처럼 예수께 매어 달림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온 마음과 전심으로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께 매어 달리는 자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실 것을 말씀하셨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원수를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사람들에게 불멸의 유업을 약속해 놓으셨다. 영적 각성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인간이 인간적 노력에 있어서 열성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 깨어 기도하고 경계하고 파수하고 약점을 깨닫고 시험과 욕이 올 때 즉시 피하는 방법을 터득하여서 예수의 은혜를 붙잡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노력을 믿음으로 붙잡는 인간 편에서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이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구원은 열렬한 노력이 필요가 요구가 되어집니다. 어떤 노력이십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붙잡는 믿음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 하늘은 의가 있는 곳입니다. 하늘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늘은 사랑만 있는 곳입니다. 하늘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구원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여러분들을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 길은 여러분 속에서 순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경험되어야 하는데, 아멘. 이 과정이 쉽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내게 은혜가 족하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완악하고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일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또 중요한 말씀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구원은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편에서 그리스도와 협력하지 않는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늘 아버지 뜻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이행해야 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루가 능력이 우리에게 수여되어서 우리의 노력과 연합하여서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원하시는데 이런 구원을 받는 조건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결심해 주시거나 대신 행동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뭐 해야 합니까? 행동하셔야 돼요. 그 은혜는 우리가 결심하도록 행동하도록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 영혼은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 순복해야 한다.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말씀처럼 예수님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 때, 출애굽 때,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원하지 않으셔서 하늘을 좁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렇게 된 까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나 구원 얻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았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구원 얻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를 언급해 드리죠. 그분께서 구원 얻는 방법에 정하신 길이 하나 뭔가? 죄를 회개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회개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왜요? 자존심 때문에요. 왜요? 탐심 때문에. 왜요? 세상의 사랑함 때문에요. 자아 때문에요. 그래서 죄를 버리기보다 죄를 변명하고 핑계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버리는 구원에 정한 도리인 회개하는 경험이 그들에게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대가 지불을 거절하고 부자처럼 떠나간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교만 때문에 예수를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구원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날 진리를 믿느라 공언하는 사람 가운데 적은 사람에 속한 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로 성화되어지고 구원 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았습니다. 참 많은 교인들이 많습니다. 바다 모래처럼 많습니다. 하지만 나만 자만 구원 받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위험과 죄를 알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였다. 나는 놀라운 사실, 만일 그들이 믿었다면 근심과 공포를 일으켰을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이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는다면 그들은 죄를 버리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게 되었을 것이다. 나는 많은 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지만 결국 소수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숨기지 않고 기록해 두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구원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주님께서 표해 놓으신 구원의 길은 쫓고 협착해서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붙잡고 있는 동안, 어떤 종류의 이기심과 죄를 간직하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으며, 그 좁은 길을 지나서 협착한 문으로 통과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좁은 길을 지나서 협착한 문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그것들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욕심, 이기심, 애착, 세상을 사랑함,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 그래서 곧 얻을 사람들이 뭐하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구원을 위해서 택했다.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저는 그 사실이 비성경적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택했다 말의 의미가 뭔가? 이 말을 요약해드리고 두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과 한 백성에 대한 택함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유일한 택함인데,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택함을 입었다는 것이다.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택했다?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택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분명하게 택함을 입었다고 생각하며 종말을 바라본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택함이 아니다. 인간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도록 택함을 입었다. 갑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택함을 입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만 택해집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만 선택되어집니다. 사탄이 그의 영혼을 앞잡이로 삼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정욕을 충동해서 유혹에 넘어뜨리도록 유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신 방법을 선택하도록 택함받았다. 다시 말하면 유혹이 왔을 때 넘어지는 사람들은 택함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이해죠? 택함을 거스린 사람들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시험에 들어가는 것을 피해가도록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택함을 받았다. 이것이 성경의 택함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또 다음 강의에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관한 문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 하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하늘은 일을 하건만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과 여전히 자신과 저를 사랑함과 세상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놀란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지 못한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경외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께서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의 마음속에 진지하고 신중하게, 정직하게, 엄숙하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고 있는지, 받을 것인지, 내 안 주님께서 계시는지, 성령께서 계시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정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으로 답을 얻게 하시고, 아직 기회가 있는 동안에 주 앞에 나가서 용서와 회개의 경험, 그래서 오는 구원의 선물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그 구원의 경험이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더 확정되게 하시고 더 완숙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